거짓말처럼 내 앞에 너가 와 내게 말 걸어줬으면 해. 넌 아마 모를 거야. You mean everything to me. 너 어찌 생각해. Girl, I'm about to dive in. Diving, diving. I'm about to dive in. Diving into you, girl. I'm about to dive in. Yeah, yeah, yeah. I'm about yeah, to dive in. Yeah, yeah. 나는 다른 여잔 정말 필요 없어. Yeah. 물론 여자들도 내겐 관심 없어. Hell yeah. 내가 못나서라면 그거는 아니고. Well, 중요한 건 I just wanna spend some time with you. Yeah. 넌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데? I'm let me think. You're my type, you're my baby. 머릿속에 맘 맴돌아 나오지 않아. 이 밖에 널 대체 어떻게 해. Just let me yeah.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난 너의 수영장에 빠진 것 같아. Yeah. It's okay, it's okay, it's okay. 너의 미소만 보면 yeah it's all good. But let me say 거짓말처럼 내 앞에 너가 와 내게 말 걸어줬으면 해. 넌 아마 모를 거야. You mean everything to me. 나 어찌 생각해. I'm about to dive in, yeah. Diving, diving. I'm about to dive in, yeah. Diving into you, girl. I'm about to dive in, yeah, yeah, yeah. I'm about to dive in. What, hey. I'm about to dive in. 너도 잘 알잖아. 너 인스타그램에 보느라 밤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어. 넌 카페인으로 가득 찬 fishbowl. 이 밤보다 더 깊어진 건 알만 민들 싶어. 기다려 너의 phone call. 거리로 더 봐도 so tight. 무더운 성수기의 콘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 널 기다려갈게 front row. 내일은 같은 방에서 새 아침을 맞으며 말할게 bonjo. 시간 많이 남는 날에 너랑 있고 싶고 날이 맑은 날엔 데리고 싶어. 나쁜 날에 너랑 쉬고 싶어. 사실 날씨 따윈 아무 상관없지. 같이 있는 게 마냥 좋지. 뭐가 같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still 그냥 난 너에게로 깊게 빠질까. We die. Diving, yeah, yeah, yeah, we gon' die. Diving, diving, yeah, yeah, yeah, yeah. Diving, diving, we gon' die. Yeah, yeah, yeah. 너와는 젊은 날에 아까운 summertime. 내 맘은 너무 화태 태양인 girl tonight. 그렇다면 이 밤에 뭘 하면 좋을까. 시원한 너를 향해 빠져야겠어. I'm down. I'm about to dive in. Diving, diving. I'm about to dive in. Diving into you, girl. I'm about to dive in. Yeah, yeah, yeah. I'm about to dive in. Yes.